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103회 인턴 스테판이 1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작년 가을이죠? 늦가을에 네. 예, 상해에서 하고 오늘은 또 다른 곳에서 네. 예, 다른 곳이 어딘지는 아직 비밀입니다. 뭐 특별한 비밀은 아닌데 재미가 있어서 신비주의죠. 네, 오늘은 닥터 스테판과 인턴 스테파니의 만남 특별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비열한 국가정보원입니다. 17일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통일위원회 초청으로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사무총장인 패트릭 켄지망이 방남 예정이었는데 입국 불허 및 강제 출국을 당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패트릭이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는데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는 통역도 없이 패트릭에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며 출입국 관리법 11조 12조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18일 낮 12시 30분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며 출국하라고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패트릭은 입국 불허를 풀어라 그리고 불어 통역자를 보내달라 또한 11조 내용을 번역해달라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서 묵살한 채 장시간 억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황 파악 및 패트릭의 입국 허가를 요구하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목정평 평통위 소속 목사와 코리아연대 회원 16명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과 통화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보원의 지시로 입국이 불허되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연구소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이게 패트릭 켄지망이에요. 이 불어 발음으로는. 네. 이제 패트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 발음이죠. 이해하시고요. 패트릭이 이름이죠. 우리 혹은 이제 친구고 벗이기 때문에 패트릭이 매우 익숙해 있어요. 켄지망 씨 이렇게 부르기도 참 어색하고 아마 이 녹음을 패트릭도 들을 텐데 서운해할 겁니다. 그래서 약칭으로는 패트릭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정식 직함은 이제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사무총장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방북을 하면 아마 차관이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현직 프랑스 정부의 공무원이고요. 참고로 우리 닥터 스테판과는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있어요. 닥터 스테판 첫 토를 이제 스튜디오에서 파리 주변에 있는 모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음을 할 때 처음에 출연한 네. 예, 굉장한 인연이죠. 예. 그리고 파리에서 열린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1회부터 3회까지 중요하게 참석하고 발표한 3회는 코리언대와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직접 사회도 보고 그랬습니다. 네. 코리아하고의 인연은 1회 때 한 방송에도 있습니다만은 북이 불어로 한 라디오 방송 우연히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저쪽에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매년 연합장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관심이 증폭됐고 계기를 봐서 방문단에 포함돼서 이제 방북을 하게 됐어요. 네.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에서도 활동을 하게 됐고요.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는 남측 공안 당국은 이제 친북 단체다라고 얘기하지만 친코리아 단체예요. 네. 프랑스 북코리아 친선협회가 아니고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라는 그 명칭 자체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패트릭은 2009년에 남코리아를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회원들도 여러 차례 남코리아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자주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쳤고요. 네. 최근에는 일본군 성노예, 이른바 위안부라고 하는 일본군의 그 잔혹한 범죄 사실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파리에서 열렸는데, 그때마다 꼭 참여해서 프랑스 고려 친선협회를 통하고 많은 지인들을 움직여서 일본 정부가 그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도 펼쳤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남코리아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뭐 당연한 말입니다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심없이 말 그대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는 진정한 국제주의자다, 국제민주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예, 뭐 그 가족한테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루의 절반은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무총장으로서 코리아를 위해서 일하는, 오직 이 두 가지 일밖에 하지 않는, 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죠. 네. 과연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 있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프랑스는 국제연대가 매우 강한 나라예요. 파리 자체가 국제도시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 여러 인종들과 함께 자라고 평생을 살면서 프랑스 조국도 사랑하지만 다른 나라 최소한 하나 정도를 깊이 인연을 맺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릭이 프랑스 조국을 사랑하는 한편 코리아를 그 못지않게 사랑하면서 지난 적지 않은 세월 인상적인 연대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네. 프랑스가 그런 곳이기도 해요. 다만 북코리아를 비롯해서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아와 관련된 이런 친선활동을 이만큼 펼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 휴가를 몰아가지고 그 정말 큰맘 먹고 왔는데 입국이 불허되니까 더욱이 국가정보원, 정보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2013년부터다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고요. 네. 한마디로 다시는 남코리아를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또 서글프고 분노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참 당황하지 않았을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파트릭이 그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에게 항의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당신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2조를 위반했다라고 했어요. 내용은 이제 11조고요. 네. 12조는 이제 불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11조에 이제 그 뭐냐라고 이제 따져 물으니까 11조 1항 3호 4호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데 4호의 내용이 3호의 내용이 이제 중복이기 때문에 초점은 이제 3호고요. 3호의 내용에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이제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요거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테러 분자란 얘기예요. 네.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충격이 더 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통역 자를 통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영어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왜 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실토한 것이 국가정보원, 정보원의 지시다. 네. 블랙리스트에 있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에는 2013년부터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된 겁니다. 예. 그 담당들의 이름까지 파트릭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얘기하지 않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그날 공항에 항해하러 간 목정평의 목사님과 코레연대 회원들 총 16명이 출입국 관리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간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무슨 파출소 정도다 라는 표현도 했고요. 이미 담당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라고 그 토설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는 이제 정부의 한 기관이 이렇게 조금 추상화시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죠. 그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이 조치,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2013년부터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됐고, 이번에 입국이 불허됐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문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안 된다라고 지시를 명확하게 줬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패트릭이 입국해서 목정평이 주최하는 다양한 만남과 행사에서 국제연대에 발언하고 활동하는 것을 꺼린, 나아가 두려워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에 저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입국한 것은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인데, 그 다음날 수요일에 수요 시위에서 발언하기로 했어요. 이제 정대협의 수요 시위. 예전에도 파리에서 이제 정대협과 코리안대가 수요 시위를 할때 누차 발언했던 파트릭인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좀 황당하죠. 이번에 수요 시위 주최하는 측에서는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하면 한마디로 국가정보원, 정보원의 비열한 정치 공작과 박근혜 이른바 정권, 박정권의 어리석은 공안 탄압이 낳은 황당한 입국 불허, 강제 출국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출입국 관리법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입국의 금지 등 12조 입국 심사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11조의 1항은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항의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뭐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한다는 게 테러리스트 수준인 거거든요. 오히려 그 지난 1월 달에 미국 인권재단 소속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 선글라스라고 그러는데, 매트릭스 영화에 그 선글라스 쓰고 쫓아다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와서 대북비라 10만 장을 뿌리고, 또 3월 달엔 디 인터뷰 DVD를 뿌리겠다라고, 뭐 무인기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행위죠.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멀쩡히 들어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고 돌려보내고는, 그냥 남해 와서 목정평, 목사님들의 조직에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산하 평화통일위원회가 주최하는 그런 그 간담회라든지, 또그 애기봉 등탑이나 삐라살포의 현장을 둘러보는, 거기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유인물을 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정세 초점이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시에서 이제 발언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행위인가? 또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파트릭이 떠날 때, 나는 테러리스트인가 보다 라는 식으로 자주 섞인 유머로 이제 심정을 토로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1항 4호는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예, 뭐 어렵게 썼는데 거의 사회 질서를 해하거나 요 얘기입니다. 위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네. 12조의 사망 사후는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사항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11조를 위반하면 12조에 의해서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조는 별게 아니고요. 11조가 초점이고 거기서도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할 그리고 상당한 이유, 요 두 가지예요. 예,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이제 그때부터 불허됐기 때문에 11조 1항 3호의 위반은 이번이 아니라 2013년에 국가정보원, 정보원에 의해서 이미 내려진 판단이에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죠. 네. 네. 참고로 2012년 9월에도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참석하려던 해외 활동가들이 입국 불허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제주 지키기 긴급 행동위원회 미국 활동가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해 결국 30분 만에 미국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오키나와 평화활동가 3명도 마찬가지로 입국 거부 조치를 당했었죠.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아가 제주를 비롯한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서 반대한 미국과 일본의 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테러리스트 수준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네.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한 평화의 활동이 그 반대로 왜곡돼서 이 21세기 국제화의 시대에 입국도 못하는 네. 황당한 궤변,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강정은 뭐 군사적인 이슈고 충돌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왜곡할 만한 건덕지라도 있는데 파트릭의 경우는 뭐 전혀 그럴 여지조차 없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강정의 경우에도 평화활동가들의 입국을 막을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박정권의 이익과 박정권의 안전을 해야 한다고 정권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죠.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도 본질상 정권보안법이죠. 네. 국가와 정권, 정부를 살짝 치환시키는 범죄, 네. 수구 세력들이 수구 정권, 수구 정부, 조선일보 종편 이런 데서 늘상 애용하는 상투적인 수법이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법조항에서 그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패트릭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떠한 일정들을 소화를 할 예정이었나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대협 수요시위에서 희망나비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6.15 학술본부 교수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통일운동가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목정평 소속의 목사님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애기봉 등탑이 있는 김포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대북 삐라가 살포됐던 파주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하는 거 없고 그냥 간담회하고 방문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방문 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그런 일정은 없었어요. 네. 이번에 입국이 불허된 것은 이번 방문 때 있을 만남이나 간담회나 또 지역 방문이 나름 두렵기도 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게 2013년인 만큼 실제 결정적으로 두려운 일은 그 즈음에 있었어요. 네. 예, 좀 이따 말씀드리죠. 파트릭의 입국이 불허된 사실이 정보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파트릭 통해서도 직접 우리가 전해 들었고, 그리고 목전평 목사님과 우리 16명의 그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출입국 관리소 책임자와의 항의 면담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2013년 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는지 그 파트릭이 문서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말 파리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의 책임자들을 심각하게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프랑스어와 코리아어로 인터넷에 AAFC,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죠. 책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메시지 배포. 오명과 비방의 내용은 AAFC의 몇몇의 책임자들이 파리에 있는 남코리아 유학생들을 북코리아로 데려가기 위해 납치를 시도했다는 것. 주불남 코리아 대사관은 AFC에 대해 경계하고 있고 이 사건을 멈추는 것을 돕기를 거부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AAFC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와 있는 남코리아 유학생들을 납치해서 북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들어본 가장 황당한 궤변이나 왜곡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사람들은 그냥 프랑스인들이에요. 파트릭만 해도 이제 프랑스 공무원이고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뭐 공무원이나 뭐 교수나 직장인이거나 또는 은퇴한 사람이거나 이래요. 그 사람들이 남코리아 유학생을 납치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그리고 남코리아 유학생들이 또 뭐 바보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언론에서 떠들었을 거예요. 네, 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네.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남코리아 유학생들을 납치해서 뭐 하겠어요, 북이.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사실이 있다가 드러났을 경우에 후과라는 것은 핵폭풍급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남코리아 유학생들이 파리는 대부분 미술을 비롯한 예술 전공자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든지 진보적 성향을 띠는 사람이 납북이 아니라 잦은 월북을 하는 경우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없는 곳이 바로 파리예요. 네. 파리에서 망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남측 언론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동성애자라서 남측 군대에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해서 망명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정치적인 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홍세화 씨죠. 파리에서 택시 운전하다 돌아갔어요. 네. 네. 그러니 정말로 야비한 음해 모략이죠. 네. 그래서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가 남코리아 대사관에게 항의했어요. 이제 이런 공작을 대사관에 있는 국가정보원이 파견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 표현이 이제 프랑스인의 어법으로 표현돼 있어서 언뜻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들은 프랑스에서 유명하고 이따금 거주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따금 체류한다는 것은 남코리아와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네. 2013년 6월 파리, 2012년 10월에 벌어진 비방 사건과 그 이후 계속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파리 지방법원에 민사 고소장 제출. 주불람 코리아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 2013년 11월 남코리아,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벌어진 비방 및 명예훼손의 책임자들이 남코리아에서 남코리아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절도, 살인, 협박, 파손, 다른 범법 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음. 2013년 12월 8일, 2013년 6월 고소에 따라 수사판사 지명됨. 2014년 11월 남코리아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추인. 프랑스에서는 2012년 10월 비방 사건에 대한 심리 진행 중.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글들은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 피해자들은 주불람 코리아 대사관이 판사를 통해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015년 2월 남코리아, 2012년 10월 비방 사건과 관련된 AAFC의 책임자의 남코리아 입국 불허됨.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사실 초점인데 파트릭은 이제 프랑스의 인텔리답게 상당히 절제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했어요. 네. 예,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이제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이제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뭐냐면요.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이 B라는 여성이 파트릭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파트릭이 친절하고 또 코리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니까 아, 뭔가 해서 이제 나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도와달라. 네. 그래가 좀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인터넷에 도배질을 하고 파트릭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정부기관 앞에서 아, 피켓 시위를 하고 나아가 수백 장이 넘는 유인물들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파트릭이 사는 집을 찾아와서 한밤중에 막 문을 두들기고 큰 소리를 친다든지 그래서 가정적으로 불화가 일어나도록 한 거죠. 네. 근데 알아봤더니 이 여성에게 이런 식은 아니지만 유사한 다른 어떤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코리아에서 소송을 했는데 이겼다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 날짜와 함께 예, 적혀 있는 거고요. 정작 심각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릭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찰에 신고하는 주소를 좀 특이하게 적었는데 그게 며칠 뒤에 인터넷에 뜬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주소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기관만 알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 B라는 여성이 또 인터넷에 공개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코리아 대사관에 가서 항의도 했어요. 아, 이제 남코리아 대사관에서 공공연하게 인정할 수는 없겠죠. 네. 이러던 차에 프랑스 기관의 한 사람, 이제 요원이죠. 아, 파트릭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네. B라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걸 잘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아, 그래서 만났어요. 아, 만약에 파트릭이 그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협조를 했다면 그게 바로 이제 프락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요원의 프락치, 정확한 네. 용어로는 이제 인포머, 즉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 보통 우리에게는 이제 프락치라고 알려져 있죠. 네. 네. 아, 그 프락치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 그럼 왜 프랑스 요원이 파트릭을 프락치로 만들려고 했는가? 그것은 파트릭이 북을 왕래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의 간부고 그렇기 때문에 북과 관련된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다라고 타산했겠죠. 네. 그러려면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트릭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 B라는 여성의 음해 모략건을 해결해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해 모략건이 남코리아 대사관에서 조작해낸 음해 모략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기관도 알고 있고 심지어 협조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함께 기획한 네. 그런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2012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파트릭이 그 이후에 이 B라는 여성과 관련돼서 프랑스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입니다. 네. 아, 즉 아, 파트릭이 남코리아 들어와서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매우 곤란해질 거라고 도둑이 재발자리도 두려운 국가정보원이 아, 선선을 쓴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국 불허 및 강제 출국 조치는 사실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 그런데 2013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이유가 백일화에 드러난 거죠. 네. 만약에 이번에 입국했으면 드러나지 않았겠죠. 네. 네, 국가정보원의 심리도 두려움도. 그리고 2012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파트리온 그냥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명예만 회복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벌집을 쑤셔놓는 격이 되는 네.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격이 된 거죠. 네. 남코리아의 정보원이 하는 행동이 늘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공작도 야비하지만 엉터리가 많아요. 네. 야비하더라도 좀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엉성하게 하다가 만인의 공분을 사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유우성 유가려 사건이죠. 네. 뭐 다들 아시지만은 이제 박원순 시장을 이제 공격하려고 그 이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제 유우성 씨를 북에서 스파이로 남측에 심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간첩이다. 이렇게 만든 건데 알고 봤더니 이제 화교였고요. 물론 간첩도 아니고요. 이 사실은 이제 그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라고 요즘 심리고문으로 가장 악명 높은 곳이죠. 네. 거기에 6개월이나 가둬놓고 심리고문으로 결국 누이 동생이 오라버니를 간첩이라고 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이 이제 거짓임이 고문에 의한 조작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문서를 위조했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중국이 이런 경우 침묵하는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그 문서는 위조됐다라고 이제 성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또 정보 당국이 이거는 외교적인 언사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사전적인 의미의 위조다 라고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완전 국제 망신이고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이제 저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죠. 국가정보원의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베테랑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서툰 친구들만 있다 보니까 야비한 정치 공작을 엉성하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아로 사건도 이제 강령 규약이 없으니까 반국가 단체 간첩 단체로 몰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내란 음모라고 이제 완전히 사문화된 조항을 이제 끌어대서 역시 왜곡 날조했는데 그게 결국 2심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죄는 무죄다라고 선고된 거 아닙니까? 네. 어쩔 수 없으니까 내란 선동 정도 인정됐는데 그것도 참 황당하지요. 그런데 또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헌법재판소가 1심 수준으로 내란 음모를 인정하면서 결국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21세기 벽두부터 국제망신을 시키는 아주 골고루예요. 그런 게 이제 남코리아 현실이죠. 이번에 파트릭이 그동안 말로만 들은 뉴스로만 본 남코리아의 정치 공작과 공안 탄압이 얼마나 야비하고 야만적인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돌아간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정보당국이 알아야 되는 게 파트릭의 성격이 어떤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말 상대를 제대로 골랐어요. 지금 당장 그 올랑드 대통령에게 편지 쓰고 남코리아 대사관 항의하고 뭐 영상 메시지 만들고 뭐 등등 아주 그냥 분노와 열정에 넘쳐 있어요. 네. 전의에 불타오르는. 아마 우리는 뭐 이런 상황이 뭐 화가 보고로 전환된 뭐 전화위복의 뭐 계기다라든지 정보원 뭐 제 손가락으로 제 눈 찔렀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코리아인으로서 뭐 정치 공작 공안 탄압을 하려고 해도 좀 수준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치하게 하다가 아, 국제적인 망신 당하면 어쨌든 같은 코리아인인데 하여튼 별로예요 기분이. 예. 예. 원래 우리 코리아의 민족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남코리아 유학생 납치 뭐 있어 본 적도 없는 일. 그다음에 뭐 서류 작성하는 거 도와줬더니 뭐 성추행했다고 막 정치 공작을 해도 너무 야비하게 하는 거야. 저는 예,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아, 파트릭이 이제 코리아를 위해서 애쓰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코리아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를 떠난다든지 그러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남측 정보원의 수준인 거야. 그냥 그런 방식밖에 모르는 거야. 네. 아. 그리고 완전히 역효과죠. 파트릭은 그 이후로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또 남코리아를 방문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 파트릭 생전에 처음 있는 일 네. 어머니까지 나섰어요. 그냥 그 소식 듣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뭐 중년의 파트릭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또 노년이 설사 돼도 예,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제가 그 고향 그 이제 프랑스 중부 지역인데 그 집에 초청받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여걸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건장한 체격의 예, 중년 프랑스인이 예, 왔어요. 누군가 했더니 예, 막 퇴역하는 공군 장교예요. 아, 이웃에 사는데 아, 나하고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덕분에 군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북코리아 이란이라든지 또 프랑스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했어요. 네. 네. 아, 그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리고 지금 그 이 패트릭이 이제 두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계적인 사진사가 있어요.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회원인데 대통령 사진을 비롯해서 중요한 그 정치 현장에서 역사적인 사진을 많이 찍었던 그런 사진사가 있는데 친구예요. 네. 그래서 그 가족과 같은 지인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마중을 나왔는데 평소에는 이제 전혀 안 나오는 사람들이죠. 네. 아무리 예, 가까워도 뭐 외국 여행 갔다 왔다 그래서 마중 나오는 법은 없어요. 프랑스인들 네. 뭐 여행이라는 게 예, 뭐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입국 불허 강제 출국의 사례가 아마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역사상 처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무총장이 네. 프랑스 공무원이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벌집을 건드린 네. 뇌관을 터뜨린 사건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정보원 잘 됐다, 자초했다, 깨소금이다 뭐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뭐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인과응보고 언제쯤 되면 저 국가정보원을 제대로 된 정보 조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 패트릭의 이번 입국 불허와 유우성 유가력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서 그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과 안전도 해야 하는 조직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네요. 최근에 드러난 진짜 공작 있죠.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지난 2월 2심에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징역 3년 실형을 네.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네. 이제 백일화에 확인된 거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지난 대선 때 무려 4,500만 건의 댓글 공작, 이제 국가정보원하고 이제 군사이버사령부가 주축인데 네. 그 수장인 이 원세훈이 그동안 정말 부당하게도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약간 정의가 회복돼서 이제 법정에서 구속된 3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30년 받는다고. 네. 그 이상 받아야죠. 남코리아의 네,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했는데 그 절차적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선거가. 네. 관권, 금권, 언권 선거 한다는 거 다 알지만 4,500만 건은 단군 이래 최대 선거 부정이다. 네. 네. 그 이제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이죠. 그거 얼마나 대선 전에 뻔뻔스럽게 부정했어요. 그 이른바 국정원요. 네. 그렇죠. 거기에 또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이 친구는 무죄 받았죠. 네. 네.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아, 참 네. 이제 아, 좀. 뭐든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독재망신이에요. 저는 뭐 이게 뭐 진보보수를 떠나서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이제 헌법 전공하는 박사과정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근데 이제 그 박근혜가 당선된 날 나이지리아 출신 그 같은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우리 유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다. 그 친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진짜 아프네. 그리고 박근혜가 당선되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 진보민주운동가들이 긴장했어요. 얘 도미노처럼 번질까 봐. 어쨌든 남코리아가 아시아에서는 뭐 한류로도 확인되듯이 좀 선도적인 좀 앞서 나가는 나라거든요. 네. 아, 그런데 파트릭이 이번에 겪은 거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남코리아 현실이지만 본인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대통령에게 편지 쓰겠다고. 그 올랑드가 곧 박람하거든요. 네. 어쨌든 명색이 사회당 출신 대통령인데 한번 지켜보죠. 네. 네. 네. 재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파트릭이 남코리아 입국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2015년 2월 17일 화요일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4일간 남코리아 평화단체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질 기대에 부풀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의 코리아 입국은 거부됐다. 2005년 이래 10번째로 코리아를 방문했고 처음으로 거부됐다. 대단한 10번째 기념일이다. 여기 느낌표가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코리아 여행이란 남코리아 여행 또는 북코리아 여행을 의미한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남코리아 당국은 나를 범죄자로, 테러리스트로 취급했을 수 있다. 나의 입국을 불허한 근거인 출입국 관리법 11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나의 유일한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남과 북을 포함한 모든 코리아와 프랑스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프랑스 협회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강대국 간의 대결의 장이 된 코리아의 현재 상황에서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일 수 있다. 코리아에서의 충돌이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의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용서될 수 없을 수 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 순회회담을 통해 합의된 공동선언이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용서될 수 없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저 코리아의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내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로 견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소 심사 과장은 나에게 정부의 결정이라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결정은 명명백백하게 분노스럽다. 나는 정확한 이유를 요구했고 2013년 그 악명 높은 블랙리스트에 나의 이름이 오른 것이 지금 남코리아 입국을 불허하는 이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이 애매한 정부의 결정이라는 근거에 전혀 만족할 수 없다. 모든 결정은 늘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이 일을 벌인 사람과 면담하길 원한다. 오직 대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코리아인들 사이에도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코리아인들의 불행이자 세계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안타깝게도 이 대답을 내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파트릭 퀸즈만. 그게 이제 출국 그 하루 전날 아주 저녁 늦게 쓴 거죠. 네. 예, 프랑스 특유의 이제 어법인데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나름 애써왔는데 이렇게 이제 입국 불허 강제 출국의 조치를 당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착잡하다는 거예요. 네. 네. 왜 안 그렇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조치는 없었는데 언제 한번 그 영국 공항에서 중간에 이제 교통 체증 때문에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어요. 눈앞에서 비행기가 떠나는 거야. 어허. 간발의 차이로. 독일 비행기예요. 아, 독일 비행기들 시간 엄격해. 다른 데는 숱한 연착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 이제 티켓팅 할 때까지 뭐 기다리고 예,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공항이라는 곳이 그래요. 네. 예, 하물며 입국 불허 강제 출국 당했으니까 생전 처음으로 망감이 교차하면서 남코레 현실이 이런 정도인가라고 아마 통절하게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패트릭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연대를 위해서 힘들게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목정병 평통위에서 패트릭을 만났으면 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코리아 연대 또한 국제연대를 위해 입국한 국제인사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만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공항 안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예, 18일 오전 8시 40분경에 만났고요. 47번 게이트에서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좀 직원이 한 명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홀로 앉아있는데 멀리서 봐도 피로가 역력한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고 예,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전날인 17일 2시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입국 불허가 되자 그거에 대한 항의도 하고 계속 대기 상태 있고 억류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억류 상황이 9시쯤에 풀렸더라고요. 여권은 여전히 압수당했죠. 네, 네. 여전히 압수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장시간 동안 통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낯선 곳에서 통역도 없이 본인이 왜 억류당하는지 알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있었던 거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 17일 2시 이후로 저희랑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 전까지 한 끼도 먹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그런 굉장히 그 예민해져 있는 프랑스인에게 이런 일들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자체의 존재를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아,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참 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게 굉장히 피곤하고 예민한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한테 아, 오늘의 이 식사가 최고의 식사고 앞으로 중에서도 최고일 것이다. 네, 그런 유머도 하고 뿐만 아니라 패트릭은 말이죠. 네. 패트릭의 유머 얘기 나오니까 잠깐만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말의 한 절반이 유머예요. 네, 항상 그래서 즐겁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밝게 만드는 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유머가 뭐냐면 그 2012년 이제 4월 15일 그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제 중요한 연설을 하죠. 전 세계 이제 처음으로 육성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그 김일성 광장에서의 아주 역사적인 연설인데 그 연설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일심 단결 불패의 권력 더하기 새 세계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 국가다라는 태제 김정은 시대 총로전도 발표되고 그러죠. 근데 맨 마지막이 앞으로예요. 네. 이거는 이제 2차 대전의 모스크바 방어전을 지휘하면서 스탈린이 열병식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 열병식 끝나면서 바로 전선으로 소련 군대가 투입됐는데 그 연설문의 마지막이 역시 또 앞으로예요. 네. 아마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이제 불어로 앞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After 정도의 뜻인데 발음은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죠. 네. 근데 이제 패트릭이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데 그 초청된 국제 인사들 그 귀빈석에서 이 소리에 이제 귀가 번쩍 띈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뜻은 다르다는 건 아는데 예,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컨퍼런스 자리라든지 무슨 회합 자리에 나오면 예, 중간에 예, 꼭 이 말을 넣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 동료들과 그 환승구역 내 그 카페에서 차 한잔 할 때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면서 이게 앞으로예요. 네. 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제 공개하진 않았어요. 혹시 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거 가지고 또 하나 시비를 걸까 봐 그랬는데 닥터 스테파는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리고 이제 닥터 스테판과 인턴 스테파니의 만남인데 네. 예, 하나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유머예요. 정말 그 재미난 사람이고 뭐 패트릭의 사상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사회주의자 넓은 의미의 진보주의자가 아니에요. 정말 프랑스를 사랑하는 참다운 의미의 애국자예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드골이에요. 드골. 그래서 이제 프랑스 요원도 혹시 하면서 이제 접근했겠죠. 프랑스 국익을 위해서 북코리아 정보를 물어다 달라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개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사람 잘못 본 거고요. 하여튼 패트릭의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머라는 거. 우리 그 닥터 스테판 1호 때도 마지막에 그 북의 김치에 설탕 넣는다고 남은 안 넣는데 북은 넣는다고 남에도 넣는데 En visitant la Corée et en ayant des contacts avec les Nord et les Sud-Coréens, je découvre plein mille petites choses amusantes. 남북 코리아들을 알아가면서 아주 조그만 다른 점들을 발견했는데 북코리아 사람들은 김치에 설탕을 넣더군요. 요리법은 다른데 둘 다 맛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데 북코리아 김치에는 설탕을 넣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참담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여러분을 만나서 오히려 유머를 잃지 않고 네. 그 밝은 모습 보이는 거에 매우 인상적이죠. 네. 네, 감동적인 그런 만남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패트릭이 인천공항에 발이 묶인 와중에도 그 국제연대의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네. 18일 오후 12시 30분에 패트릭이 프랑스를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요. 코리아의 동지들한테 진심으로 깊이 감사하고 연대를 하러 왔다가 오히려 연대를 받고 간다. 그동안 분단과 통일, 공안 탄압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코리아의 동지들이 어떤 상황에서 매일을 살고 있는지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동지에는 결국 승리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패트릭에 비해서 동지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정보원이 만들어준 정보원이 엮어준 우리와 패트릭의 끈끈한 유대. 2015년에 잊지 못할 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는 또 공항에서 항의하며 대기하는 중에 세월호 가족들에게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진실은 정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연대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정말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떠오르지 않죠. 네, 예, 그렇죠. 패트릭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투쟁에 보낸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에 저한테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세월호 배지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애도하는 마음으로 배지를 차고 있겠다고 해서 가슴에 그 배지를 차고 그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인상적인데요. 네. 패트릭은 영어로 된 코리아 뉴스를 매일매일 봅니다. 아. 네, 그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요. 네. 여러 가지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코리아인들보다도 코리아 뉴스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일 거예요. 네. 저도 패트릭을 두 번 봤는데 2009년도에 방남했을 때 네. 그리고 2013년 파리에서 열린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두 번을 봤었어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패트릭이 코리아에 대한 애정과 코리아의 통일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동갑이라서 말을 놓고 네.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말로 분노스럽습니다. 그는 또 1166차 수요시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Chers amis, bonjour. Malheureusement, comme vous le savez, je ne peux pas être parmi vous ce mercredi. 예, 안녕하세요. 희망나비 친구 여러분. 불행하게도 저희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njour. Malheureusement, comme vous le savez, je ne peux pas être parmi vous ce mercredi. Je suis à l'aéroport d'Incheon en attendant de repartir pour Paris. 불행히도 제 일정이 오늘 수요 일정이 여러분과 함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J'étais venu hier en Corée à la joie de vous retrouver pour 4 jours. Malheureusement, à mon arrivée. 저의 일정은 4일 동안 화수목금 같이 함께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여행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n m'a signifié mon interdiction de rentrer en Corée.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 허가가 불가가 되었습니다. 불행히도요. Quelles sont les raisons de cette interdiction, je ne sais pas.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떤 이유였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Sont les lois, la loi d'immigration de Corée, et en particulier ses articles 11 et 12 qui m'interdisent. 제가 입국 허가가 불허가 되었던 것은 이민법 11조와 12조 조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것은 Apparemment, je représenterais une menace pour la sécurité publique et les intérêts nationaux. 심적으로 공안 탄압이라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De la République de Corée. On n'en a pas dit plus. Donc, c'est de l'aéroport que je m'adresse à vous pour vous dire à quel point votre combat est important. Surtout en cette année 2015 qui marque le 70e anniversaire de la f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이번 연도 2015년도는 종전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70회가 되는 해고요. 그리고 그런 그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 여러분과 이 희생을 함께할 정말 중요한 이유를 느끼고 갑니다. Ça fait donc 70 ans que les anciennes femmes de réconfort, victimes japonaises, attendent justice. Ça fait 70 ans que vous êtes divisés. 종전 70년에 이것은 결국은 일본 유한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고. La réparation de cette injustice. 한국의 냉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Malheureusement, je ne pourrai pas. Mais croyez bien que dès que j'en aurai l'occasion, je reviendrai ici à Séoul pour être parmi vous physiquement cette fois. Et j'espère qu'à ce moment. 불행히도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바로 여기서 함께할 날을 기대하면서. Je pourrais vous féliciter pour avoir remporté le combat en faveur des femmes de réconfort et pour avoir remporté le combat pour la réification. 일본 유한군 문제 해결과 그리고 냉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같은 시위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 있어요. 여러분의 공지에는 결국 해결을 낳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여러분과 투쟁을 함께할 중요한 이유를 느끼고 간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코리아의 냉전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불행히도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바로 여기서 함께할 날을 기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냉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강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코리아인과 외국인들이 모임을 꾸렸어요. 네. 아, 파리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는 이제 할머님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네. 거기에 회원이기도 합니다. 파트릭은. 아. 그래서 실제로 파리에서 열리는 많은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를 결합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준, 말 그대로 그 파리에서 할머니의 그 나비의 꿈을 실현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네. 예. 과연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제에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그런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착하고 친절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네. 네. 예, 파트릭을 초청한 목정평 평통위에서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목정평 평통위 성명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국제민주인사의 입국 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민주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반민주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17일 입국이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 국적의 민주인사 패트릭 퀸즈망 씨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제 손님을 맞으러 나간 우리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였지만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출입국 관리법 11조를 막연히 들먹이며 입국 금지 사유를 현재까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해외 인사를 억류하고 있다. 그러나 퀸즈망 씨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의 어느 항목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실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못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출입국 관리소장이 국가정보원에 지시라면서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퀸즈망 씨를 협박해 강제 출국시키려 하였다고 한다. 영문도 모른 채 입국 거부를 당한 퀸즈망 씨는 프랑스의 친코리아 인사로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해외 인사이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는 분단 70년을 맞아 코리아의 민주와 평화를 바라는 이런 국제인사를 공식 초청해서 1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만남과 강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목사님들, 교수들과의 만남, 코리아의 분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참여 등 입국을 거부할 만한 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퀸즈망 씨의 코리아 방문은 그 이전 방문에서 단 한 번도 입국이 불허된 적이 없었다. 이번 입국 불허 사태는 지난번 공권력이 김포 민통선 평화교회를 침탈했던 종교탄압의 연장선으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안당국은 퀸즈망 씨의 정당한 입국을 당장 허용하여야 한다. 민주, 평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가 국제인사든 뭐든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는 이른바 유신시대의 발상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만약 공안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퀸즈망 씨의 입국을 끝끝내 불허한다면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공안탄압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강력한 규탄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당한 입국 불허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비롯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그 책임자의 처벌을 반드시 묻게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한 코리아 방문, 해외인사의 입국 불허 당장 취소하라. 국제민주인사의 입국 불허는 세계적인 망신거리, 즉각 허용하라. 해외인사에 대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입국 불허, 국가정보원과 공안당국 규탄한다. 2015년 2월 17일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예, 입국 불허 그 바로 그 당일날 쓴 성명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상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나간 거고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코리아의 평화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이 화가 나신 거죠, 지금. 네, 네. 그렇죠. 그렇잖아도 평화 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정 목사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배당을 침탈하고 십자가와 강대상을 유린하는 야수적인 만행을 과거 군사 파쇼 치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그런 극단적인 공안 탄압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초청한 프랑스 국제민주 인사를 마치 테러리스트 취급하듯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그 분노는 완전히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격분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투쟁들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각오와 결의가 잘 드러난 성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패트릭의 입국 불허 소식을 듣고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네, 농성장을 방문한 한 노조 위원장은 패트릭 입국 불허된 것을 듣고서 상당히 분노스럽다. 그리고 코리안대 동지들이 참 잘 싸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한 목사님은 이번 입국 불허와 관련해서 정치권에도 상당히 실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에 실망했다는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입국을 허가하도록 이제 힘을 썼어야 되는데 뭐 설도 좀 끼고 또 갑작스러운 데다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진보운동 그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바이기도 해요. 제도 정치권의 이제 어떤 한계 같은 거.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진보계획을 떠나서 국격과도 좀 관련이 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코리아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고 격이 떨어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또 갑자기 제기되고 뭐 설 직전이고 이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좀 팔을 걷어붙이고 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희망적인 모습 보여주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꾸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 지지율도 저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자주민보 기자나 목사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양책사 부부가 공항에서 패트릭과 인사하면서 배웅한 것에 정말 감명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패트릭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소감은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코리아의 정치권이나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무엇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코리아 연대는 빠르게 결정을 해서 직접 패트릭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네. 이거 자체가 개혁 세력과 진정한 의미의 진보 세력이 어떻게 다른가가 명백히 대비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또 전달해 드리면요. 아까 패트릭에 대해서 음해한 B라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패트릭에게 물어보면서 She's bad woman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패트릭이 저한테 정확하게 She's crazy woman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She's spy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패트릭의 이제 유머고요. 네. 스파이는 이제 요원이에요. 에이전트죠. 네. 정식으로 훈련받은 엄선된 선수를 말하는 거고 이제 B라는 여성 그녀는 인포머 프락체예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는 좀 과한 지칭이다. 아, 본인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프락치가 아니고 스파이라니 하면서 굉장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급은 안 되고요. 예. 크레이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패트릭 입국 불허 강제 출국에 대한 조치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뉴스원, 연합뉴스,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수원시민신문, 자주민보, 그리고 21세기 민족일보 등에서 보도가 됐고요. SNS상에서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도 업로드가 됐는데요. 현재 2만 1000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추천 400, 반대 1을 받았습니다. 댓글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적인가요? 왜 민주적 인사를 입국도 못하게 하는지. 또 다른 댓글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명백한 테러리스트인 것도 아니고 입국을 거부한다는 것이 21세기 현대 문명국가에서 가당한 일인지가 의심스럽네요. 또 다른 댓글은요. 군사기밀 유출한 작자한테나 이렇게 해. 아오. 이런 댓글이 있고요. 국정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없어야 득이면 득이지 실은 없을 듯. 또 국정원 XX들 나라를 지키랬더니 개망신만 시키네. 다들 죽을 때까지 똥침을 놔버려야.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같은 짓을 하는 국가정보원 정보는 전혀 필요가 없죠. 예. 후에 좋은 세상이 됐을 때 정말 참다운 의미에서 그때는 이제 정보기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기관이 돼야 되겠죠. 네. 파트릭의 입국 불허 및 강제 출국을 규탄하는 2월 20일자 민족일보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원의 비열한 정치공작과 박정권의 어리석은 공안 탄압. 지난 17일 국제민주인사 파트릭 꾄즈망 씨의 입국이 불허되고 강제로 출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국적의 꾄즈망 씨는 목정평 평통위에 공식 초청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남코리아를 방문하여 평화와 통일에 관련한 여러 만남을 갖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꾄즈망 씨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채 하루 만에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목정평 평통위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공안 탄압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번 국제민주인사의 입국 불허 강제 출국 사건의 배우가 정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꾄즈망 씨가 자신의 입국 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 담당이 2013년부터 블랙리스트에 당신 이름이 올라왔다며 국정원의 지시다라고 명확히 확인해줬다 한다. 또 출입국 관리법 11조를 위반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한다. 하여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원은 하루빨리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꾄즈망 씨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외교부를 통해 단단히 항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보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명하고 책임지지 않고 비열한 정치 공작과 어리석은 공안 탄압을 계속할수록 국내외의 비난 여론은 날로 강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미 SNS 상에선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국제인사의 입국 불허, 강제 출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보원의 정치 공작, 공안 탄압에 대한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꾄즈망 씨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 참석, 세월호 농성장 지지 방문, 민통선 분단 체험 등의 방문 일정이 정보원의 정치 공작으로 모두 취소된 만큼 각계 대중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이번 사건에 격분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정보공개 청구부터 해서 자체로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하겠다 벼르고 있다. 정보원의 이번 정치공작과 공안탄압은 국제인사 한 사람에 대한 공작탄압이 아니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중, 우리 민족에 대한 공작탄압이다. 그래서 유우성 유가려 사건 조작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 정보원은 이번 사건으로 그 오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게 됐고 그만큼 박근혜 정권의 위기도 심화되게 됐다. 머지않아 올랑드 대통령이 방남을 한다는데 과연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보원과 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국제민주인사 꾄즈망 씨의 입국 불허 강제 출국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보여주듯 정부 스스로 하지 못하면 민중이 그렇게 할 것이다. 21세기 민족일보다운 사설이고요. 종합적으로 파트릭 꾄즈망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사무총장의 남코리아 입국 불허 및 강제 출국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경과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전망까지 잘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보원의 야비한 정치 공작과 박 정권의 어리석은 공안 탄압이 빚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네. 그래서 그 결과 파트릭 꾄즈망 사무총장은 더욱더 남코리아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게 됐고요. 그리고 당장 그 올랑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남코리아 대사가 항의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뭐 영상 메시지라든지 SNS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또 성명이라든지 이번에 그 입국 불허 강제 출국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규탄 투쟁을 벌릴 굳건한 결심입니다. 예. 예. 남측의 이제 목정평 코리안들을 비롯한 진보민주 세력은 당장 그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부터 시작해서 네. 오늘의 이제 닥터 스테판과 인턴 스테판의 만남이라는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 형식과 방법으로 진실을 이제 널리 알리고 나아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네. 실천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라는 불타는 의지를 갖고 있죠. 네.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정 목사 코리언대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 또 소환조사 코리언대는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정 목사는 좀 늦어서 1차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때도 아닌 바로 이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설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이렇게 박대하고 추방해서 정보원의 야비한 정치 공작까지 덧붙여서 박정권이 어리석은 고안 탄압을 계속하는 모습에 누군들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 라는 심각한 상황인식, 문제의식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네. 네. 그 패트릭이 프랑스에 도착해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거기 사진을 보면 공항 출입구 사진이 찍혀 있고 거기에 에피소드 1 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마치 1부가 이제 막 끝났고 2부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패트릭의 유머죠. 또 에피소드 1이니까 이제 2가 있고 3이 있고 이제 계속 나오겠죠. 네. 네, 오늘은 정보원의 비열한 정치 공작과 박정권의 어리석은 공안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패트릭 켄즈만과 같은 그런 국제민주 인사까지 탄압을 받는 게 현재 남코리아 정치 상황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남코리아의 그 정치 현실이 딱 이 수준이 아닌가 정말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정 목사 코리안대에 대한 공안 탄압도 절대 묵과할 수 없지만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 민주 인사에 대한 공작과 탄압은 더더욱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코리아의 파쇼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내에서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반박근혜 투쟁에 국제적으로 연대 투쟁까지 합쳐져서 박근혜 정권이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는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패트릭이 파리에 도착한 후에 SNS를 통해 남긴 연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와 전 세계에 있는 코리아 친구들에게 저는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프랑스가 아니라 코리아에서 평화를 위해 부조리에 반대해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곁이어야 했습니다. 남코리아 정부가 나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의심해 입국을 거부했을 때 나는 이 부조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터무니 없었습니다. 강제 추방 직전에 공항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참 굉장하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을 갖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강제 추방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히려 남코리아 정부에 감사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코리아에서, 프랑스에서,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압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서 즐겁게 연대합시다. 마치 영화의 결말을 보면 친절한 사람들이 이기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화 속의 사람들처럼 살아갑시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2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트릭 퀸즈망.